남조선 인터넷 투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령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 모임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위원대가 7일 서울의 령산에 둥지를 튼 미제 침략군 기지 앞에서 반전 평화와 령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의 주최로 6일 대전현충원에서 민족반역, 반민주악폐의 청산을 요구하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현충원에 민족반역자들이 많이 묻혀있는 것은 남조선 사회가 반민족, 반민주 행위에 가담했던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